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니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갑자기 웬 똥딴지 같은 질문이냐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발명가 에디슨은 워낙 노랭이라서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또 작업장에는 안전시설도 전혀 해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더구나 연구실에만 처박혀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바람에 그의 아내는 우울증 환자가 됐고 장남은 알코올 중독자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아동문학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학교 6학년생이 가장 즐겨 읽는 위인전, 그 1위가 바로 이 에디슨전이라고 하네요. 물론 그 전기에는 그의 일생이 미화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가위손의 메인 테마,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요, 뭐 에디슨을 폄하하려는 뜻은 아니고 그저 인간은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 서울 동작구 상도일동에서 전산부 친구들, 3학년 9반 친구들, 그리고 사회로 뛰어든 정연이 누나 모두 힘내라고 전해달라고 하신 김성민 씨, 그리고 싸우고 헤어진 친구 은주의 17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신 인천 가주아동의 이형우 씨, 잘 들으셨죠? 오늘 바로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개봉돼서 반응이 좋았던 바로 릭 백송 감독의 그랑블루입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바다에 대한 감독의 사랑과 찬사의 시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프리다이버의 경력을 지닌 릭 베송 감독이 어린 시절을 보낸 바다,

엔조는 내성적인 자그를 제치고 자신이 먼저 동전을 주우러 바다로 뛰어듭니다. 한마디로 엔조는 영웅심이 남다른 소년이었습니다. 엔조가 아이들을 물고 사라진 뒤에 줄곧 작가를 지켜보던 신부님이 바닷속에 아직 동전이 남아있다고 작가에게 알려줍니다. It's a coin shining there. It is. It's a coin. I'll get it for you, father. Will be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이 그 돈을 가져야 한다는 신부님의 말을 듣고서야 동전을 꺼내기 위해서 바닷물 속에 뛰어드는 자크. 엔조와 자크의 성격은 이렇게 다릅니다. Father! 자크의 아버지는 잠수부입니다. 나무로 된 엉성한 잠수구를 쓰고 날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그러던 어느 날 물질을 하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합니다. 잠수구가 센 거죠. 손 쓸 틈도 없이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아버지. 절규하는 아들 자크. 낚시를 하던 엔조가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1988년 시즌에 엔조는 프로 잠수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에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How did it happen? Well, the company asked me to extract everything I could from the wreck. And so the divers were trying to get at the engine and the boat just turned over in the current. 10,000. Lira? Dollars. 사람 한 명 건져내는데 미화 만 달러. 좀 비싸긴 하지만 엔조로서는 그 정도는 받아내야 합니다. 프리다이빙 세계 챔피언의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요. 단 몇 분 만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만 달러를 번 엔조. 엔조, what you gonna do with the money? Have the car painted. Giuseppe will do that for $25. 격리 담당인 동생 로베르토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까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지만 엔조의 생각은 단 하나. 어린 시절의 친구이자 경쟁자인 자크. 바로 자크 마요를 찾는 것뿐입니다. Yes? Find me the Frenchman. Find me Jacques Mayol. 한편 미국 한 보험회사 여직원인 조에나는 남미 페루의 넬 데모니오 호수를 찾아왔습니다. 그 호수의 잠수 연구소에서 일어난 장비 트럭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지요. 사방이 온통 눈 속에 덮인 호수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는 검은 선글라스에 잠수복 차림인 한 남자를 봅니다. 첫눈에 운명 같은 예감을 느끼는 조에나. 얼어붙은 얼음을 뚫고 잠수를 준비하는 그 남자 바로 자크 마요리였죠. 자크는 물속에서 인간 체력의 한계를 실험하는 다이버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장인 롤랑 박사는 조애나에게 산소통도 없이 물속에 들어간 자크의 심장 박동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만큼 느린 심장 박동. 피가 온통 뇌에 몰린 듯한 이런 현상은 돌고래 한 태밖에는 없는 것이죠. 커피? Coffee? 물 밖으로 나온 자크에게 뜨거운 커피를 건네는 조나. We just met a few minutes ago. In the lake. 자크는 난데없이 조에나를 알고 있다고 하죠. 호수 속에서 만나지 않았냐고요. There must have been someone who looked a lot like you. Thanks. 깊고 푸른 눈동자만큼이나 신비로운 남자입니다. 적어도 조에나에게는요. 다음 날 아침, 자크가 불쑥 그녀를 찾아옵니다. It's a present. 그리고 조그만 선물을 내놓습니다. You're not gonna open it? Oh. 돌고래 모양의 작은 장난감이지요. You here for a long time? No. Where do you live? New York. It's been nice meeting you. 그리고 작별 인사. 자크는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5 minutes. 프랑스 리비에라의 집에 돌아오면 자크는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인 돌고래가 있는 수중 공원이지요. 클라운. It's a llama. Darjeeling. 페루에서 사온 선물을 하나씩 돌고래에게 던져주고는 어느새 그들과 한 몸이 됩니다. swimming and 20 years later you still in the water. What the hell? 엔조가 결국 자크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이제껏 자크를 찾아다닌 이유는 Good. 단 하나. 자신이 챔피언으로 있는 세계 프리다이빙 선수권 대회에 그를 참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Looking good, no? You know I'm the world champion? Yeah, I know. The world championship starts in 10 days in Taormina. Be my guest. Your ticket. Why? Because I'm sure you're dying to beat me. 자크를 진정으로 이기고 싶은 거죠. 한편 뉴욕에 돌아온 조에나는 왠지 마음을 못 잡습니다. 도시가 지겹고 회사 일도 이젠 싫습니다. 스치듯이 만난 남자, 자크 때문입니다. Can't hear you. I said the snowmobile papers are in the glove compartment. Yes, listen, just get the customs office to send me a copy as fast as possible. We can't get you new equipment until our file's complete. All right, you'll have them by the end of the week. 이를 핑계 삼아 페루의 롤랑 박사에게 전화를 건 조에나. All right, goodbye. Dr. Lawrence. Yes. You don't happen to know how I can get in touch with that diver of yours, Jacques Mayol? 말 끝에 기어이 물어봅니다. 자크 마요리 지금 어디 있냐고요? In Sicily. 잠수 대회 때문에 시실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조에나. 곧바로 상사에게 달려가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Oh, God, the mafia, the mafia, La Cosa Nostra, De Niro, Coppola, Pacino. 시실리에서 마피아들이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누군가 그리로 가야 한다고요. He's got the same signature as the contractor. Oh, damn his son, damn him. I'll go. You do that? Yeah, I'll go. 정 갈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가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Italians, probably the same thing. 프리다이빙 선수권 대회 하루 전인 시실리의 타우르미나. 호텔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라 자크는 숙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엔조가 자기 방을 선뜻 내어줍니다. 우정이지요. 그리고 이 우정 사이를 누군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시실리에 온 조에나가 드디어 자크를 찾아낸 겁니다. Hello. You know each other? Yes. Enzo Molinari, this is a great pleasure. Joanna Baker, nice to meet you. This is a coincidence. I mean, it's unbelievable. All the way out here. It's incredible. 반갑기는 조에나나 자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수한 손을 놓지 않는 두 사람. 엔조는 이 두 사람의 눈에서 단순한 반가움 이상의 것을 읽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 attention please. Mr. André Bonnet,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Diving Championship Committee. Che basta di mangiare. Trophy to the new world champion of free diving. This afternoon, our new champion descended to the remarkable depth of 310 feet. 전야제 파티가 열리고 있는 연회장. 자크는 애초 참석할 마음이 없었지만 엔조의 고집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옷이 없어서 헐렁한 엔조의 연회복을 빌려 입고요. 게다가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어슬렁거리기만 합니다. 그런 그를 멍하게 바라보는 조에나에게 엔조가 충고합니다. What is it, Joanna? You're so crazy about him, you don't see the truth. Don't think of Jacques as a human being. He's from another world. 자크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오케이. 이탈리아. And now, my friends, you are all invited for a drink around the swimming pool. 칵테일 파티가 무르익고 엔조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Today, at lunch, you asked me if I had any questions. 그런데 자크가 좀 취했습니다. Are they what's most important? No. It depends. Sometimes they are. What exactly do you want to know? Everything. 조에나에 대한 관심은 그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감정이기도 하고요. 엔조는 자크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해 줍니다. We all end up kissing. Can you explain that to me? Because that's what love is all about. It's a pain in the ass, but it keeps us together. 서로 소리치고 떠들어대다가도 잘 자라는 입맞춤을 나누는 사람들. 그게 가정이고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인 뒤 지금껏 혼자 살아온 자크에게 조에나는 아름답고도 힘에 겨운 존재입니다. We gotta quit this competition. Why? Because if we don't, I'm gonna beat you. 엔조의 반강제적인 권유로 이곳에 오긴 했지만 자크는 선수권 대회가 영 내키질 않지요. 만약에 나가기만 한다면 엔조를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술은 취했지만 엔조도 질 수가 없습니다. We'll see. 그 길로 수영장에 뛰어들어가 바닥에 앉는 두 사람. 누가 오래 숨 안 쉬고 버티는지 내기입니다. 물 속에서 술까지 따라 마십니다. 결국 두 사람은 들것에 실려나가게 되죠. 무승부인 셈입니다. Stop moving. You're rocking the boat. Luckily, I was there to save you. My wallet. 정신이 들자마자 지갑을 찾는 자크. 조에나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Give it to me. Sit down. 돌고래 사진 한 장. 자크의 유일한 가족이지요. 순간 오랜 세월 동안 감춰왔던 외로움이 그의 가슴을 때립니다. 조에나에게 안겨 고통스럽게 울음을 터뜨리죠. 조에나는 그런 그의 외로움을 감싸 안습니다. 드디어 시합날이 밝았습니다. 엔조의 다이빙 순서입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엔조. One minute. 마침내 출발합니다. 한편 오늘은 출전이 없는 자크는 조에나와 수중 공원을 찾습니다. 돌고래들이 있는 곳이죠. 땡큐. Where is everybody? They're gone. Something's wrong. 그런데 오늘따라 돌고래들이 놀지를 않습니다. You can't do that. What's the matter? I don't understand. We tried for 2 days. They won't eat. They won't perform. Since we got the new one. 새로운 돌고래가 들어온 뒤 이틀째 그러고 있다면서 관리인은 투덜댑니다. 한편 엔조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Don't be sad. I only took back what was mine. Here, a present. Tonight we're having a little party among ourselves. 8 o'clock in my suite. Buon appetito, signorina. Thank you. 그리고 그날 밤, 엔조의 방에서는 신기록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Oh, 하지만 왠지 자크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I have to ask you a favor. 낮에 본 돌고래 때문이죠. We're not stealing it off, you know? I told you, we're just helping one out. Trying to help one out. Yes! 엔조를 설득한 자크, 그리고 조에나. 이 세 사람은 밤을 틈사서 새로 들어온 암컷 돌고래를 공원에서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드넓은 바다로 되돌아온 암컷 돌고래. 자크와 돌고래는 마치 한 사람이 된 듯이 물속에서 평화롭게 어울립니다. 마침내 자크가 다이빙할 차례가 됐습니다. 프리다이빙 경기는 산소통 없이 얼마나 깊이 바닷속까지 내려가는가를 재는 아주 위험한 경기지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바닷속 100피트마다 의사와 잠수부들이 대기하고 있긴 하지만 위험 그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이빙하는 자크. 그의 몸이 끝없이 바다 밑을 향합니다. 200피트 도착. 주룩 같은 심연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다시 올라온 자크. 물 위로 솟아오르는 그의 모습이 돌고래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360피트. 엔조보다 3피트나 앞선 놀라운 기록이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엔조는 졌습니다. 그럴수록 엔조의 승부욕은 더욱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자크와 조에나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제 자크에게는 돌고래 말고도 사랑해야 할 상대가 하나 더 는 셈이죠. 프랑스와 시실리를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세계 잠수 대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먼저 다이빙한 엔조. So what? 기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Well, I've had many. When the sea doesn't want you. It's never the sea. It's Mama Roberto, that stupid actress. 자크가 위로를 해보지만 오히려 화를 벌컥 냅니다. 엔조에게 바다는 자신의 영웅심을 충족시켜줄 대상일 뿐입니다. 자크 역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엔조의 지나친 라이벌 의식 때문이죠. 엔조는 또다시 다이빙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바닷속에 배치된 의사들까지 무시한 채 밑을 향해 내려갑니다. 마침내 새로운 기록에 성공했습니다. 시합 관계자들도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브라보, 브라보. Let them try. 엔조는 결국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3, 2, 1. 이제 자크가 다이빙했습니다. 바다 밑을 끝없이 내려가는 자크. 끝까지 메고 있어야 할 시합용 부유기구가 먼저 물 위에 떠오릅니다. Do you see him? Hey! Do you see him? 시합 관계자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릅니다. 혼자서 유유히 모를 따라 올라온 자크. 깊이 표시판을 기록관에게 갖다 줍니다. 400 feet. 400 feet! 400 feet. 또 신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엔조의 표정은 더없이 어둡습니다. 이제 자크와 엔조의 어린 시절이 묻혀있는 그리스에서 잠수대회가 열립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자크는 추억이 묻어있는 그 바다에 조에나를 데리고 가죠. 자신의 꿈과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이 살아 숨쉬는 그 바다입니다. I used to dive here when I was a boy. Something I want to talk to you about. Not here. 조에나가 자크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크는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눈치입니다. Okay. 조에나는 자크가 말없이 바다만을 바라보자 갑자기 물에 뛰어듭니다. Can we talk here? Zack도 할 수 없이 바다에 뛰어들죠. Let's talk about my world. 조에나는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는 자크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거죠. 그녀도 남들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기도 낳고 서로 아웅다웅하며 사는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I want to have a baby with you. I want to have a house with you. A car with you. A dog with you. You know what? Jack, I think I might be pregnant. 아기를 가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조에나. Did you hear me? Jack? 하지만 자크는 대답이 없습니다. 조에나의 절망은 깊어만 갑니다. At the depth these men are diving, it is a physiological impossibility that they could retain enough oxygen in their blood to make it to the surface. The pressure is so.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시합 관계자가 엔조의 출전을 중지시키게 하죠. 그가 도전하려는 400 피트. 바로 자크가 세운 그 기록은 물리적으로 인간이 다시 부상할 수 없는 깊이기 때문입니다. One minute. It's on the competition. For a while. Why? Not safe, they say. The doctors say. 자크가 엔조를 말립니다. 위험하니까 시합을 그만두자고요. 엔조는 그런 자크를 보는 순간 더할 수 없이 경쟁심이 타오릅니다. That's very nice of you. I told you to tell him not to go. 스스로 줄을 끊고 바다 속에 들어가 버리죠. 자크는 그런 엔조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들어가 죽은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뒤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자크. 그의 눈에 흐느적거리는 엔조가 보입니다. 결국 사고가 터진 거죠. 죽어가는 엔조가 자크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You were right. What? What? Much better down there. It's a better place. 자크의 말처럼 이제야 바다가 편해졌다고요. 바다 아래로 데려가 달라고요. Please. 엔조는 마침내 숨을 거두고 자크는 유언대로 그를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바로 그날, 겨우 잠이 든 자크가 눈을 뜨는 순간 바닷물이 자기를 감싸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수많은 돌고래떼가 평화롭게 놀고 있죠. 조에나가 그의 방을 찾았을 때 이미 자크는 수중 압력 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피를 흘린 채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자크의 모습. That's Dr. Lord. What are you doing? Please don't do this. No. Don't do this. Why are you doing this? What? 자크는 그 길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자크도 조이나도 압니다. 잠수 준비를 끝낸 자크. 하지만 조이나는 그를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There's nothing to see, Jack. It's dark down there. It's cold. You'll be alone. And I'm here. I'm real. I exist. 바다 밑은 암흑과 추위와 고독뿐이라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한가운데서 친구를 잃어버린 절망을 견뎌내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자크는 압니다. I love you. love. Joanna 역시 그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마침내 잡았던 손을 놓지요. 조에나의 말처럼 암흑과 추위와 고독으로 가득한 바닷속. 하지만 그곳은 자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환상처럼 돌고래가 나타납니다. 돌고래를 따라 바다 저 멀리 사라지는 자크. 이제 죽음조차도 자크에게는 아름다운 바다일 뿐입니다. 동경해온 곳 바다. 그 바다에 대한 사랑과 찬사의 시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그라운블루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다를 느끼셨다면요. 서울 관악구 신림칠동의 이은미씨와 친구 은숙씨, 강동구 명일이동의 최윤영씨, 성남 분당구의 박민영씨, 전북 1위의 이성민씨, 저와 함께 오늘 밤 닫아주시죠. FM 영화음악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My baby, I love you. My lady blue. I'm looking for something I'll never reach. Baby, I love you. My lady. I'm searching for something that I'll never know.